뜨기 전에 꿈에서라도 날 꼭 안아줄 순 없나요? Baby back to me 조금만 think about 그대 없인 너무 허전해 홀로 남겨진 텅빈방 가득 그리운 향기만 맴돌아요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Baby just back to me on my singl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Why can't you see Boy I need you back 어젯밤 꿈에 그대를 봤어 나는 소설처럼 두 눈을 감고 추억 속을 뒤척이네요 사랑이 아니라도 좋으니 날 좀 바라볼 순 없나요 Baby back to me 조금만 think Love.